한 번쯤 그런 적 있잖아. 눈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멀었잖아. 싶다가 더 위일 감정을 알고 싶은 걸. 걸을 때 밤마살 꽉 잡은 손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 설레는 기분은 다 너라서 매우 좋아다. 내가 뭘 바라야 하니 내 맘은 이미 충분히 너로 너로 꽉꽉 차있네. This is alright. 너만 있으면 나 모든 게 좋아. 나에게 쉴 새 없이 꿀 떨어지는 데미지야. 잠 없이 아플 거야 난. 아야 아야 아야. Cause you, you're my everything. 우리 날마다 Cause you, you're my everyday. 너도 알잖아 네가 필요해. 넌 내가 필요해. Cause you, you already know. Everything is you, you. Go tell me, go tell me. 아야야. Go tell me, go tell me. 아야야. Go tell me, go tell me.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 Go tell me. Yeah, 내가 내 맘에 사이 하는 사이에 나의 방어벽이 무너져버린 지 오래. Pass while the past on 대체 나에 대해 뭘 잘 알길래. 내 속마음 모든 너에게 보내. 걸을 때 밤하살 꽉 잡은 손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 설레는 기분은 다 너라서 매우 좋아다. 내가 뭘 바래야 하니 내 맘은 이미 충분히 너로 너로 꽉꽉 차있네. This is alright. 너만 있으면 다 모든 게 좋아. 나에게 쉴 새 없이 꿀 떨어지는 데미지여. 전 없이 아플 거야 난. 아야 아야 아야. Cause you're my everything.